HUBS. 괜찮은 귀찮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의 첫 목요일이네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연말이라서 신이 나기도 하지만 올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간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신이 나는 마음도 아쉬운 마음도 이 라디오 한 편에 모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디오가 괜찮은 귀찮음의 마지막 화거든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이잖아요. 다음 학기에는 더 좋은 라디오로 여러분께 돌아오겠습니다. 원래는 마지막으로 함께할 귀찮은 것으로 눈사람 만들기를 생각했어요. 분명 이 대본을 쓰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말이 지나면서 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지금은 거리에 하얀 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하. 그래서 눈사람 말고 겨울 낭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겨울은 유독 낭만적인 계절이잖아요. 맛있는 겨울 간식도, 크리스마스도, 한 해의 마지막과 다음 해의 시작, 그리고 지금은 사라져버린 눈도 있답니다. 겨울을 맞이하러 가볼까요? 존박의 Save Our Christmas. 역시 겨울하면 맛있는 간식거리들을 빼놓을 수 없죠. 붕어빵, 호빵, 호떡, 어묵,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랍니다. 그런데 여름에 먹는 건 별로 맛이 없죠. 꼭 겨울에 먹어야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겨울에 이런 간식거리를 파는 포장마차가 있는 곳을 쉽게 지나치지 못해요. 꼭 뭐라도 하나 사서 집으로 간답니다. 별거 아닌데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포장마차가 있는 길로 가기도 해요. 조금 귀찮기는 하지만 맛있는 간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답니다. 언제나 그랬듯 낭만은 원래 조금 귀찮은 거니까요. 여러분의 최애 겨울 간식은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호떡이랍니다. 그런데 요새는 호떡을 파는 곳이 너무 적어져서 슬퍼요. 지나가다가 호떡을 파는 곳이 있으면 무조건 사 먹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호떡을 사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1시간 동안 호떡을 찾아다녔는데요. 슬프게도 찾지 못했습니다. 붕어빵은 당근의 지도가 있는데 호떡은 왜 지도가 없는 걸까요? 호떡 좋아하는 사람은 서러워서 못 살겠네요. 아쉬운 대로 당근으로 붕어빵 파는 곳을 찾아서 갔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게 지도로 나오다니 편하긴 한데 우연히 포장마차를 만나는 즐거움이 사라져서 슬프기도 하네요. 성시경의 안녕 나의 사랑. 여름 냄새 벌써 이 거리에 날 비웃듯 시간은 흐르네. 눈부신 햇살 얼굴을 가리면 빨갛게 손끝은 물들어가 몰래 동그라미 그려놨던 달력 위 숫자 어느덧 내일 제일 맘에 드는 옷 펼쳐놓고서 넌 어떤 표정일까 나 생각해. 해맑은 아이 같은 그대의 눈동자 그 미소가 자꾸 밟혀서 눈에서 내 한숨만은 웃음만. 그대 힘겨운 하루의 끝 이젠 누가 지킬까 누가 위로할까. 내 턱 끝까지 숨이 차올라 내 머리 위로 바람이 불어온다. 온 힘을 다해 나는 달려간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다가오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분명 세상은 차가운데 괜스레 마음은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추운 날씨를 막아주는 목도리와 장갑이 우리의 마음까지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역시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이겠죠?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오던 일이 끝나가니까요. 아무 걱정 없는 연말을 보낼 생각에 벌써부터 설렘이 샘솟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은 연말을 어떻게 보낼 계획인가요? 저는 종강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계획을 세워놨답니다. 학기 중에 미루고 미루던 약속들이 종강 때까지 와버렸거든요. 벌써부터 목 빠져라 종강만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제 계획에는 집에서 혼자 쉬는 날도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을 매일매일 만나는 건 저에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제가 가장 기다리는 날은 12월 31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날 동기들과 연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아주 큰 파티는 아니고 작고 소소하게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한 해를 추억하는 거죠.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을 추억하며 간단하게 파티라도 열어보는 건 어때요? 대충 술집에서 술 한잔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귀찮더라도 작게나마 우리끼리 파티를 열고 맛있는 걸 먹어봐요. 한 해를 추억하는 시간은 분명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거예요. 빅뱅의 We Like to Party. 오늘도 친구들이 왔어. Man, how you been? What's up? 여기 한 잔만 줄래? 제일 늦게 마시는 사람 술래. 그 녀석은 마실 champagne. And if you know what I'm saying, 이 손목을 보니 시간은 금이야, 불금이야. You're there.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은 조금 위험해. Hey man, you better slow it down. 다시 돌아. 나랑 같이 밖에 나갈래. 시끌시끌 분위기는 환상. 겁이 없는 멋쟁이들 꽈라. 여기저기 너부러진 5+1에 마무리는 달콤하게 디겜. 너는 빼지 않지. 같이 함께 천국까지. 맨 정신은 반치. 우린 젊기에 후회 따위 내일에 조금 위험해. Hey man, you better slow it down. 다시 정말 귀찮은 너에게. 정말 정말 귀찮은 너에게는 너무나 바쁘고 귀찮아서 괜찮은 귀찮음조차 싫은 분들을 위한 코너랍니다. 사실 겨울 내내 낭만을 챙기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이기는 해요. 하루도 아니고 한 계절을 낭만 있게 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하루, 딱 하루만 낭만 있게 보내는 거 어때요? 언제냐면 1년 중 가장 낭만 있는 날인 크리스마스예요. 밖에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다 커플들일 텐데 왜 밖을 나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이잖아요. 스타필드랑 시청광장, 그리고 명동 롯데백화점에 있는 트리도 보러 가야 되고요. 그 옆에 명동 신세계백화점은 건물 자체가 크리스마스 느낌이라고요. 아니면 잠실 롯데월드몰이란 더현대 서울에서 하는 크리스마스 마켓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게 너무 싫다면 집에서 트리를 꾸며보는 건 어때요? 아니면 케이크 만들기? 저는 작년에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요. 낮부터 밤까지 꼬박 하루가 걸렸답니다. 그래도 엄청 재밌었어요.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꾸민 케이크라 엄청 예뻐 보였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게 다 귀찮으신 분들은 집에서 나 홀로 집에라도 봐주세요. 케빈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도 그럭저럭 나쁘지 않으니까요. 사실 저도 원래는 크리스마스에 큰 감흥이 없었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굳이 뭘 해야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도 만들고 트리도 보러 가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귀찮긴 했지만 엄청 괜찮았어요. 아직도 작년의 크리스마스는 기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 말 한 번만 믿고 크리스마스의 낭만 한번 챙겨보자고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Last Christmas. Your blue, how could 그래도 원래 오늘 눈사람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눈이 없기는 하지만 곧 눈이 내리지 않을까요? 다시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을 때 곧장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자고요. 밖에 눈이 올 때 망설임 없이 나가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눈에 옷이랑 신발이 다 젖어서 춥고 찝찝해지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눈에서 놀 필요도 있다고요. 커다란 눈사람도 만들고 깨르르 웃으며 눈싸움도 하고 눈밭에 누워서 천사를 그려보는 거 어때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기분도 들면서 엄청 재밌을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10개의 괜찮지만 귀찮은 것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학교를 거닐다가 잠깐 들려오는 소음이었을 수도 있고 노래 중간중간 나오는 쓸데없는 말들이었을 수도 있고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헛소리였을 수도 있겠네요. 귀찮더라도 굳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이유는 저에게는 괜찮은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괜찮은 귀찮음이 누군가에게도 괜찮은 귀찮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라디오를 했는데요. 단 한 분에게라도 저의 작은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도 삥 돌아서 목적지에 가는 것도 잘못으로 여겨지는 세상에서 낭만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빠른 세상 속에서 느리게 걸어가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믿음으로 저는 저의 낭만을 찾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낭만을 찾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데이식스의 Congratulations. 너 대신 들리는 몸이 건조한 목소리 힘든 날들도 있는 건데 잠깐을 못 이겨 또 다른 대안을 찾아가 시간을 가 Congratulations, 너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있었나 그 사람이 내 기억도 지워졌나 봐 그래 너가 행복하면 됐지 라는 거짓말은 안 할게 대체 내가 왜 나 떠난 너한테 행복을 바래야 돼 절대 I don't give up Congratulations 너 참 대단해 Congratulations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나 하면 알지만 봐 웃는 얼굴 보니까 잊었나 봐 oh. 시간이 가자금할게 생각해보자는 말게 내 눈을 보면서 믿게 놓고 이렇게 내게 아무렇지 않나 하면 알지만 봐 웃는 얼굴 날 까맣게 잊고 행복해하는 넌 진심과 girl congratulations 바로 얼마 안 걸렸네 잘하셨어 인터넷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니 그리 많이도 행복하니 입이 귀까지 걸려있는 것 같아 난 아직도 숨쉴 때 심장이 아픈데 다행히 넌 절대 아플 일은 없겠다 만약 또 이별을 경담 그럴 때마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되니까 Congratulations 어떻게 이래 Congratulations 넌 절대 내게 어느덧 이 라디오를 끝낼 시간이 왔네요.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아나운싱을 하고 있는 태영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잠깐 퀴즈를 틀 준비를 하고 있는 채령이. 정신없지만 차분하게 콘솔 앞에 앉아있는 가람이. 그리고 어디선가 이 라디오를 듣고 있을 수연이. 그리고 늘 최고의 낭만을 찾아 여러분께 찾아온 저와 라디오를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 번째 라디오였지만 여러분들과는 처음이라 떨렸고 처음이라 설렜습니다. 저의 라디오는 오늘로 끝이지만 다음 학기에 새로운 라디오에 들려온다면 잠시나마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소리가 큰 울림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저도 함께 듣고 있겠습니다. 1년 반 동안 고생한 65기 친구들 많이 사랑합니다. 짧은 절대 가볍지 않은 시간을 함께한 66기 친구들 앞으로의 방송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방송국 생활이 조금 귀찮더라도 분명 괜찮을 거예요. 처음 저에게 보여줬던 열정을 잃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PD 한태준, 아나운서 강태영, 엔지니어 박가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